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까지 오늘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바울은 어제 상고해 본 14절 말씀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또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는 가운데 지녀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먼저 살펴보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 된 결정적인 증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혹시 서운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신분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도 오늘 본문에 표현해 보면 아바 아버지, 요즘 뭐 새로 개역 성경 보면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위치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양자라고 해서 서운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만 그런 것이지 양자라고 해서 누리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이 붙였을 그런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바 아버지 혹은 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과 죄에게 매여 살았던 그런 종이란 뜻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무섭고 두려워하는 영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양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의 영혼이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선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의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아들들은 함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힘써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즉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말씀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이 사실들을 굳게 믿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간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또 함께 간구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로서는 성령님과 함께 부르짖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 뭐 전에는 후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상속자입니다. 동시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이제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이고도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후사 상속자는 영광임을 강조함이 아닙니다. 그 영광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그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무엇도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고 하면서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삶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힘써 부르짖으며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고난에도 참여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